마실 걸 갖고 왔으면 먹을 걸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. 햄버거, 피자 이런 거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. 이거 뭐. 아니, 네가 해, 네가. 아우. 어우. 아, 네가 잘해, 네가 잘해. 뭐? 이제 눈물 흘리지 않아. 너밖에 몰랐던 내가, 네 말만 들었던 내가. 절대 두 번 다시 상처받을 일 없을 거예요. 날 울리지 말아. 하다 그댈 만나러 가. 뭔가 좀 자꾸 어색해요. 뭔가 좀 어색해요. 말머리 하고 지난 날을 듣고 나 새롭게 태어날 거 baby. It's gonna be mine. 가만히 I'm fine fine fine. Oh my oh yeah yeah. 가만히 I'm fine fine fine. I'm sure it's gonna be alright yeah.